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자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이 시간 첫 순서로 너리 솔용아리 사과바다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차허근 작사, 안정호 작곡인 이 가요는 주치의 103, 2014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졸음으로 약동하고 비약하며 사람들이 상상도 못했던 변을 일으키고 있는 손근조선의 위대한 현실을 시대의 감정총소에 맞는 시음악적 형상으로 생동하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전선지대 무릉도원 그림같이 황홀하다는 일절의 구절들과 솔직꽃핀 촌룡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이 천만성이 사과꽃이 움터나는 청춘과언이라는 2절의 가사 내용은 그 의미가 참으로 깊은 것입니다. 더욱이 너리는 1절에서 손군 13경으로 온 세상에 알려진 거산 땅의 풍경을 전선지대 무릉도원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형상으로 파고들므로써 손군의 기치를 높이들고 본용의 세력사를 창조해가는 우리 조국의 긍지높은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행복의 터전에서 애국의 성실한 땀을 바쳐가는 청춘과원의 주인들의 모습을 사과바다 물결 위에 춤을 추는 갈매기냐 사과 따는 처녀들의 꽃수건도 한들한들 거산 땅이 꺼지도록 과일대풍 아나오세와 같이 생활적인 시호들에 담아 명쾌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어 노래의 4절에서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 걷고 고르신 전선길에서 우리의 경려하는 원수님께서 이어가시는 손군길의 자욱자욱에서 오늘은 인민의 만복이 꽃피나고 행복의 열매가 주렁지고 있다는 것을 격조롭이 터치고 있습니다. 노래는 심오한 사상과 가슴 뜨거운 생활의 진리를 우리 인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민요풍의 선율에 담아 형상하고 있습니다. 부르기 쉽고 형식이 간결한 민요풍의 노래로서 민족음악의 고유한 민요조식에 기초하고 흥취나는 민족장단의 모습을 잘 살려낸 선율 형상은 참으로 매력적입니다. 안땅장단에 맞추어 흥겹고 락천적으로 흐르는 노래, 어깨를 들썩이며 스스럼 없이 선장단을 치게 하는 촌룡 아래 사과바다의 음악선율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수한 민족음악의 세계에 흠뻑 젖어들게 합니다. 우리 천만 군민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인민의 행복을 진로 여기시며 인민의 기쁨에서 흉흉하는 보람을 찾으시는 졸세의 위인들을 모신 내 조국이 제일이라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온 몫으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모란봉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민요 모란봉은 우리나라 중부지방 민요인 창부 타룡을 현시대 인민들의 생활감정에 맞게 개작한 노래입니다. 조룡출 작사 김관보 편곡인 이 노래는 주체 46, 1957년에 창작되었습니다. 작품은 예로부터 명승지로 소문난 모란봉과 나날이 웅장하고 화려한 도시로 변모되어가는 흉룡의 수도 평양의 아름다운 모습을 긍지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민요는 흉룡의 수도를 이강산 좋은 곳에 두고 있는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감정과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마련하여 주신 사회주의 제도 하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그들의 낙천적인 생활정서, 민족적 긍지감을 훌륭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민요 모란봉은 아름답고 우아하며 밝고 유창한 민족적인 선율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높은 음구에서 길게 끌어주는 못 떨어진 선율로 시작되는 민요의 곡조는 아름다운 굴림새들을 삽입한 깊은 서정의 선율과 소사적인 내용을 펼쳐 보이는 듯한 부드러운 선율 등이 화상 조화를 이루면서 환희와 량만으로 들끓는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 모습과 사회주의 조국의 수도를 자랑하는 그들의 격동된 감정을 실감 있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노래는 본래 민요의 우점을 살리면서 우리 시대 인민들의 미감에 맞게 낭만적인 정서와 밝고 유창하면서도 류일동적인 선율적 성격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민요 모란봉은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을 훌륭히 구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오늘 우리 인민들 속에서 논리 풀리보지면서 깊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 시간 마지막 순서로 까투리 타령을 감상하시겠습니다. 민요 까투리 타령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전해져오는 민요로서 먼 옛날부터 매를 가지고 꽁사냥을 해오던 우리 인민들의 생활 풍속을 엿볼 수 있게 하는 귀중한 민족유산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산들을 노래한 이 민요는 아름다운 삼천리 금수강산에 대한 긍지의 노래인 동시에 한편으로는 오랜 역사를 가진 수렵활동인 꽁사냥이 전국적 범위에서 논리 진행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잦은 모리장단을 타고 생기있게 흐르는 손율 종소와 밝고 진취적인 감을 주는 까투리 타령은 졸라도 민요로서 크게 보면 남도 민요에 속합니다. 너리는 굴곡이 심한 굴림과 무겁고 초량한 정서를 가지는 남도 민요의 보편적인 특성과는 달리 손율이 활달하고 밝은 평조적 색채가 자주 곁들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인민의 락천적인 세태 생활 감정을 밝고 진취적인 정서로 생동하게 형상하고 있는 까투리 타령은 오늘도 인민들의 사랑을 받음 이후 널리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푸른 가림에 해방물이 떠올라 울려 울려 울려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평안보다 몇 향산으로 꼭 사냥을 나간다 청로봉 강선봉 영예 남을 넘어 칠성봉 꼭대기 당도하자 까투리 한 마리 푸르릉 푸르릉 해방물이 떨크렁 하늘로 감도 그저 띵글렁땡 운다 까투리 한 마리 푸르릉 가님에 해방물이 떠올라 울려 울려 울려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 강원도라 금강산으로 꼭 사냥을 나간다 망군대 창문봉 구릉남을 넘어 비로봉 꼭대기 당도하자 까투리 한 마리 푸르릉 푸르릉 해방물이 또 구름 하늘로 감도라 어떤 줄간에 초정 소리 그저 오늘의 음악 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